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점점 침묵을 잘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자아가 약해져 간다는 증거고요. 자아가 약해져 간다는 것, 그것은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웬일인지 불교 에세이들이 요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홀로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불교의 이치 중에 하나 아니든가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새삼 그 고요한 마음의 힘의 위대성, 이것을 깨달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요한 마음이 지닌 힘의 크기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불교의 득도 과정을 소그림으로 비유한 유명한 시부도의 과감 화상도 이렇게 말했었죠. 고요한 마음은 결코 신선의 비결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마른 나무에 꽃을 피우게 하는 깨달음의 본체다. 이렇게요. 영화 졸업 중에서 Sound of Silence, 오늘은 프란시스 고야의 연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군산의 성수씨 친구 생일 축하해 오셨네요. 시험도 잘 보라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밖에도 여러분이 오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친구와 싸운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계세요. 신명희씨는 음악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네요. 이 졸업의 부드러운 음악이 친구의 마음도 봄눈 녹듯이 스르르 녹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자, 또 사연이 있습니다. 광주의 도날드 덕이라고 서명을 해주셨는데요. 친구 조병철 군이 여자친구와 만난 지 200일 되는 날이 오늘이라고요. 어쩌면 친구의 기념일까지 챙겨주신 아주 세심한 분 같으세요. 송주아 씨는 FM 영화음악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홍현진 씨 면접 잘 보셨어요? 지금쯤 아주 모르겠어요. 편한 마음인지 아니면 조금은 섭섭한 마음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곡을 들으면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 곡 영화 만보킹스 중에서 로스 로버스의 노래 띄워드리는데요. 영화 하수인의 로버트 쇼에 매료된 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안 적어주셨어요. Beautiful Maria of My Soul 다음 곡입니다. Skipping pebbles on the sea, wishing for paradise. Sandcastles crumble below the restless tide, ebb and flow. Listening to a shell. Taste of you remains, clinging to paradise. But as the distance from you grows, all that my heart ever knows, hunger for your kiss.

c'est blanc mouton. Avec les ombres si pures, la mer berbère d'azur infini. Voyez, près des étangs, ces grands roseaux mouillés. Voyez, ces oiseaux blancs et ces maisons rouillées. La mer les a bercés le long des golfes clairs, et d'une chanson d'amour, la mer a bercé mon cœur pour la vie. La mer, qu'on va danser le long des golfes clairs, à des reflets d'argent, la mer, des reflets changeants sous la pluie. La mer, au ciel d'été, au fond, ses blancs moutons. Avec les ombres si pures, la mer, bergère d'azur, infinie. Voyez, près des étangs, ces grands roseaux mouillés. Voyez ces oiseaux blancs et ces maisons rouillées. La mer les a bercés le long des golfes clairs, une chanson d'amour, la mer. C'est mon cœur pour la vie. Yongfa LA Story에서 타이틀이 흐를 때 나오던 곡이었죠. La Mer, 바다. 샤를르 트레네의 노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여자로 표현합니다. 어떤 시인은요. 나 돌아가리, 위대하고 상냥한 어머니, 인간의 어머니며 애인인 바다로, 이렇게 읊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잔잔한 바다는 어머니의 품처럼 모든 것을 끌어안을 것처럼 손짓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연의 위대함을 떠올리게 해주죠. 생명의 기원이 바다에서였듯이 어쩌면 인간이 바다를 항상 동경하고 또 바다에서 가능성을 꿈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이 바다는 선원들을 홀리는 사이렌처럼 혹은 로렐라이처럼 그렇게 무서운 힘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는 무한한 바다의 위력을 무시한 그런 인간들의 재난을 그리고 있죠. 거대한 유람선 포세이돈 어드벤처호, 마치 타이타닉호로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인간의 무력과 애욕이 배 밖에 있는 파도만큼이나 넘실대고 있었죠. 결국 포세이돈호는 안전성을 그렇게 자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파도에 전복돼서 물속에 서서히 잠기게 됩니다. 다행히 배가 완전히 거꾸로 전복되는 바람에 아직 산소의 여유도 있었고 또 완전히 가라앉을 우려도 적었지만 문제는요. 점차 물이 차오르고 도저히 탈출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바다는 이제 배 안을 탄 사람들에게 체면과 믿음과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도록 시험합니다. 급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진 해크만은 배 안에 갇힌 사람들을 이끌고 물이 아직 차오르지 않은 높은 곳, 즉 배 밑바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거의 윗부분에 이르렀을 때 뜨거운 증기를 내뿜고 있는 부러진 보일러 파이프가 그들을 가로막죠. 신이여, 도와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방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절망에 가까운 절규를 외치면서 진 해크만, 그 목사는 몸을 날려서 파이프를 잠근 뒤에 아래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의 희생 덕분에 나머지 사람들은 배 밑창을 절단해낸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구조되지요. 찬란하게 내렸쩌는 아침 햇살, 맑은 공기, 그들은 바다 위로 떠오르는 아침 태양이 왜 희망을 말하는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주제가로 쓰인 The Morning After, 모린 맥거번의 노래였습니다. 아일랜드의 시인 셸리는 또 바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원한 바다, 파도는 억겁을 헤아리고 시간의 태양, 그 깊은 비해의 바닷물은 인간의 소금기 섞인 눈물로 채워진다. 바다는 멸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수장시켜버리는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커다란 삼지창을 든 조금은 성미급하고 포악한 신으로 그려지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헤밍웨이의 원작을 영화로 옮긴 노인과 바다는 바다와 인간과의 관계를 그린 고전적인 작품으로 꼽힙니다. 바다를 정복하려는 인간과 바다의 거대한 황새치, 이 바다의 생명과의 싸움. 하지만 간신히 붙잡은 황새치는 무트로 돌아오는 중에 상어떼들에게 모두 뜯기고 뼈만 남고 말죠.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은 이렇게 바다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바다는 잔인해질 수 있는데 왜 작은 새는 저토록 아름답게 만든 것일까? 글쎄요. 바다는 어쩌면 야누스인지도 모르겠어요. 녹색 에메랄드빛 낙원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칠흑같은 어둠의 암흑색이기도 하죠. 니키타의 르베송 감독은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바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편은 얼마 전에 개봉된 적이 있는 그랑브르고, 또 한편은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든 아틀란티스입니다. 그랑브르는 어린 시절부터 잠수부의 인생을 살아온 두 청년 엔조와 자크의 얘기입니다. 누가 더 잠수를 잘하나 이렇게 시합을 벌이는 어린 시절의 엔조와 자크. 하지만 커가면서 이 둘은 판이하게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승부욕이 강한 엔조는 국제 잠수대회에서 우승을 한 잠수 챔피언으로 인기를 한몸에 받지만요. 자크는 그의 삶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자크의 아버지는 구식 잠수복을 입고 잠수를 하다 물속에서 세상을 떠났죠. 그 뒤에 자크는 실험용 잠수가 돼서 안데스 산맥의 그 얼어붙은 호수 속으로 몸을 날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아무래도 적수는 자크밖에 없다고 생각한 엔조가 그를 찾아와서 시합을 제의합니다. 자크는 시실리에서 벌어진 대회에서 엔조를 누르죠. 하지만 승부에 집착해서 불가능한 잠수에 도전한 오랜 친구 엔조를 그만 바다에 잃고 맙니다. 상심한 자크는 엔조를 앗아간 바닷속 그 바다 깊이 깊이 잠수에 들어갑니다. 그때 아주 신비스럽게도 어디선가 호련히 돌고래가 나타나죠. 그리고 자크를 데리고는 어디론지 사라집니다. 영화가 그려낸 바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화 그랑 블루 중에서 그랑 블루 오버처였습니다. 바다의 아름다움과 바다의 두려움. 아마 바다가 가지는 이 양면성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로잡지 않을까 생각돼요. 인간은 바다, 이 해양에서 살기에 적합하도록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는 종종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으로 등장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증기 기선 시대부터 오늘날의 첨단 유람선에 이르기까지 배 여행은 수많은 드라마를 탄생시켰죠. 니키타 미알코프의 검은 눈동자도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이제는 늙고 병들어서 배 안에서 온갖 자비를 해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 그는 승객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얘기해주는 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그 이야기라는 것은 젊은 시절 그가 이 배를 타고 러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닐 때 만났던 러시아 여인과의 사랑 그리고 이별의 이야기죠.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가득 담고 떠가는 유람선은 그런 아련한 추억의 상처를 싣고 가기에 아주 적격이죠. 반면 전쟁 속의 배는 한계 상황에 닥친 인간들의 숨가쁜 드라마로 채워집니다. 정치 영화를 주로 만들었던 에드워드 드미트릭 감독이 험프리 보가트를 주연으로 내세워서 만든 케이노의 폭동, 이것이 바로 그런 영화죠. 케이노의 함장인 험프리 보가트는 오랜 선상 근무로 신경이 예민해진 데다가 결벽증 증상까지 보입니다. 그의 정신 상태를 염려한 부하 장교들은 결국 그를 배 안에 가두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험프리 보가트는 바다라는 한계 상황에서 부닥치게 되는 인간의 원초적인 공포를 정말 섬뜩하게 연기하죠. 그래서 그의 신경 그것까지는 마치 보는 사람에게 전해진 듯해서 아주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는데요. 폭풍과 적막함 그리고 자신들을 노리고 있는 적군의 포탄. 전쟁 영화 중에서 해전 영화가 가장 드라마틱한 이유는 이렇게 인간의 드라마 외에 자연의 드라마가 덧붙여지기 때문이죠. 해전 영화의 걸작으로 꼽히는 영화 중에 요즘 그 사선 해설을 선보이고 있는 볼프강 페터센 감독의 출세작이 있죠. 틱전 유보트. 바닷속 깊은 곳에 숨죽이고 기다리다가 적을 습격하는 바다의 늑대들. 잠수함 유보트. 그곳에는 정신을 갉아먹는 엔진의 기계음과 공포만이 도사리고 있는 바다 밑입니다. 작전 유보트, 나스보트 중에서 나스보트였습니다. 43명이 승선한 독일의 최신의 잠수함, 이 유보트는 북해와 멀리는 지중해까지 연합군의 함정들을 닥치는 대로 침몰시키면서 항해합니다. 전쟁에 참전한 40만 명의 독일 젊은이들처럼 그들은 독일에 남기고 온 가족까지도 있고 하루하루 쫓고 쫓기면서 지냅니다. 그들이 신선한 공기를 맡을 수 있는 기회는 어쩌다 무리로 떠올랐을 때 그때뿐입니다만은 전선이 긴박해지면서 그럴 기회도 줄어들기만 하죠. 그리고 잠수함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연합군의 구축함들이 자주 출몰하면서 유보트는 긴장의 도가니로 변해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눈치를 채이면 구축함이 쏟아내는 그 폭내 공격으로 유보트는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구축함이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서 음향장치를 가동했을 때 잠수함 안에서는 기침 소리도 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었죠. 유보트를 뒤쫓는 구축함의 긴 엔진 소리. 그러다가 구축함이 앞서가면 잠수함은 얼른 엔진을 전속력으로 돌리면서 구축함을 잡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긴장과 적막감을 이기지 못해서 유보트의 기관장은 결국 발작을 일으키고 말지요. 지중해에서 독일의 모함까지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귀환한 유보트. 그들이 막 부두에 발을 딛자 연합군 비행기가 공습을 감행합니다. 유보트는 폭격으로 폭파되고 선원들도 모두 죽고 맙니다. 죽음보다도 어둡고 적막한 그 바다 밑에서 살아 돌아온 선원들은 끝내는 그 죽음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전쟁이라는 광적인 상황을 바다 밑에 잠수함을 통해서 드릴러처럼 만든 이 영화는 그런 의미에서 전쟁의 어리석음, 전쟁의 공포 이것들을 아주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탈리아의 여성 감독이죠. 리나 베르트 밀러의 기부인과 승무원, Swept Away는 특전 유보트와는 아주 다른 상황을 보여줍니다. 호화 요트 세뇨라를 타고 상류사회 사람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하층계급인 승무원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승무원들 앞에서는 그래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하죠. 그러던 중에 기부인 한 명이 요트에서 내려 작은 보트로 갈아탑니다. 보트놀이를 즐기려고요. 물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그 승무원이 노를 잤지요. 그러다가 엔진이 망가지는 바람에 두 사람은 표류하게 됩니다. 물도 떨어져가고 음식도 물도 없는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의 위치는 점점 바뀌어갑니다. 위기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하층계급의 승무원, 위기 상황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귀부인, 이 두 사람이 한 배를 타고 표류하면서 배에 오르기 전에 신분체계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귀부인에게 있어서 바다는 쾌락에서 공포로 바뀌었고 승무원에게 있어 바다는 굴욕에서 지배로 바뀐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Swept Away, 귀부인과 승무원 중에서 8월의 바다였습니다. 최근에 여객선이 침몰해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세상을 슬픔과 경악으로 몰아넣었죠. 정말 그 얘기는 다시 꺼내기도 싫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것은 바다가 지닌 마성 탓이 아니라 바다를 무시한 인간들의 어리석음 탓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다는요, 아직도 무한한 동경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정복자 펠레에서의 바다도 희망이지요. 어린 펠레의 희망입니다. 덴마크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스웨덴으로 건너올 때 그때의 바다는 자신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이 더 이상 펠레의 웅대한 포부를 실현시킬 수가 없었을 때 바다는 펠레에게 꿈을 잃지 않게 해주는 세계로 향한 그 꿈의 길이었습니다. 펠레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하기 위해서 바다 저편에 있는 신세계를 동경합니다. 인류가 존재하기도 전에 존재했던 바다. 바다는 인류를 만들어냈고 인류의 꿈을 실어날랐습니다. 그리고 도도히 미래로 흐릅니다. 때로는 갈매기를 전령삼아 인간에게 바다로 오라고 손짓하지요. 이렇게 바다는 두려움의 검은 파도, 희망의 흰 파도, 번갈아서 육지에 부딪혀오면서 인간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영화 정복자 펠레 중에서 펠레의 테마 들려드렸습니다. 성년이 된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성장해온 이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수동적인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능동적인 진행과 변혁의 주체로서의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

영화 Yesterday 중에서 뉴턴 패밀리의 노래 Smile Again이었습니다. 이 밤 시간은 참 모든 것이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행동도 조금은 느릿해지고요. 심지어 말소리도 말투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시간만은 절대로 느려지는 법이 없죠. 똑같습니다. 한 시간은 똑같이 지나가고요.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요. 저는 인사를 드려야 되겠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장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